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상한가와 하한가 각각 30%로 확대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한국거래소가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 형태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매매 계좌의 주식 보유 기간이 가격 제한폭 확대 전에는 평균 3일이었는데 확대 후에는 평균 1일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후에 단기 투자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진 것인데요.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가격 제한폭 확대가 자칫 작전 세력과 공매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시작부터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죠.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경제투데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매주 수요일 부동산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과 1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68포인트가 상승한 2072.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넘게 매수에 나섰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약 2,900억 원 가까이 나왔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더해져 이를 극복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47포인트가 상승한 761.5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76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들이 500억 넘게 매수 일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760선 탈환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힘이 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특징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오늘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조선업종, 또 그 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네. 아, 대우조선해양은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이 가격 점포까지 떨어지면서 6년 7개월 만에 주가가 만 원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하루에만 30% 급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대우조선이 이 같은 급락세를 보여주게 된 것은 다음 달 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로써 부채 비율이 300%에서 600%대까지 급등을 하게 되고 워크아웃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업종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고 또 대우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연쇄적으로 은행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 전일 이란 핵협상에 대한 통과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화학 업종과 건설 업종 등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해외 건설 부분 등에 대한 재개 기대감 또 유가 하락 등에 대한 영향 등으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화학 및 정유업종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주식 등이 상승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최근 전해진 외신에 따르면 이 한 달 사이에 중국 증시의 급등락이 발생한 이후 네. 최근 7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그 단기적인 증시 급락뿐만이 아니라 상장 기업들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네. 또 시장을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모습인데요.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네. 아직까지는 선진화되지 못한 중국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상장기업들 거래가 중단된 상장기업들에 대한 거래가 재개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거래 중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네.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신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네.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당장 내년부터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만큼 위안화에 대한 기축 통화에 대한 의지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정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귀환을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도 중국 증시의 어떤 급락 움직임은 좀 진정된 것 같고 그리스 사태도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올 들어서 올 상반기 코스피가 2150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때가 4월 말이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하나씩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 문제, 또 여기에다가 메르스 충격까지 전해지면서 우선 시장 변수의 악재의 악순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어떤 호재에 대한 선순환도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정책 당국의 노력 등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이런 악재에 대한 내성이 내성을 확인하게 된다라면은 네. 우선 추가적인 시장 복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저평가를 지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심리 부분 등도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 시장 금리가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리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가정을 할 때 이 같은 어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던 악재가 하나 둘 해소될수록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영렬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일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쉽게 털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시가 또 언제 폭락할지 모를 일이고 시장의 위기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들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확인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였는데 이걸 보고 중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죠. 네 차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는 인프라라든지 환경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정책 대응이 2분기 연속 7% 성장을 좀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리먼 쇼크의 그 직격탄을 받았던 2009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네. 전 분기 대비로 보면은 1분기보다 높은 1.7%이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뭐 하반기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한 L자형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 투자가 좀 꾸준히 지금 줄고 있고요.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시차를 두고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중국 경제 회복 속도는 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더디겠군요. 실제 중국 내수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기업 환경, 특히 이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에 어떤가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제 예. 지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 베이징에 출장을 다녀오면 대기 오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좀 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내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요.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검역령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공무원들이 또 선물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하. 또한 중국 그 공무원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가급적 창가 자리를 피해서 구석진 곳에서 앉는데요. 라면을 피하는군요. 예, 그 인터넷에 누가 좀 올리면은 네네. 직접 해명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지금 비리 방멸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네. 운동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에서는 우리말로 바꿔서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요. 또한 7월 달이 대학 졸업 시즌인데요. 올해 신규 대졸자들이 역대 최대인 749만 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취업난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도 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아, 증시 폭락의 후유증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민심도 그래서 많이 흉흉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9천만 명이 넘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이번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인터넷에 그 들어가 보면은 뭐 관제 주가에 의한 그 주가 폭락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정부라든지 주시장과 함께 공산당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비판적인 글도 많았고요. 예, 예. 어느 투자가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원망 섞인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그 주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예. 그나저나 그 정말 한창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증시가 폭락하고 이렇게 갈수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은 성장률은 지금 7% 중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투자 주도에 의한 성장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과잉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GDP 한 15% 그리고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이 200% 가까이 되면서 투자 효율이 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그 중국 증시도 정부의 이런 경기 지원책이라든지 증권사 신용거래 규제 완화에 좀 고무되면서 묻지마식 투자가 주가 버블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 당분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뭐 금융 공산주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 권력이 시장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여기에 어떤 위험성 같은 게 잠재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 이번 주가 폭락 과정에서 보면은 상장 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여 개 기업이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는데요. 예, 예.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자의적으로 열렸다 폐쇄되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외부에서는 공산당 일당주의 그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뿐만 아니라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는데요. 근데 매매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예, 이뿐만 예. 아니라 신용 거래 조사 그리고 갑자기 그 증거 금리를 두 배나 올릴 정도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규제도 떨어지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공정이라든지 공평한 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화가 IMF의 그 SDR 통화 구성에 편입된다든지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편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예. 예.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정책이 바뀌고 뭐 규제가 또 갑자기 강화되고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겠죠. 또 여기다 또 은행의 부실자금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그림자 금융이 빈번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신용 거래 때문에 그런데요. 예, 예. 증권사 신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들어와서는 105조 원 정도가 감소했지만 이쪽은 뭐 신용 거래가 잘 감독이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가 교란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 신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림자 금융인 그 소액 대출 회사라든지 온라인 대출 회사, 신탁 회사를 통해서 소액 자금을 좀 내고 원금의 3배 내지 10배 정도 투자 자금을 빌려서 하는 그 신용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 레버리지 거래가 크다 보니까 주가가 10에서 20%만 하락하도 원금이 날아가는데요. 이들 시장 규모 자체가 적게는 360조 원, 그리고 많게는 56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 차익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을 받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당장 그 시장의 위기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라든가 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는 좀 외부 충격에는 무척 강한 그 나라고요. 네. 내부 충격에는 의외로 강한데요. 이는 중국은 일당 지배 체제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국회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내부 변혁이라든지 내부 모순으로 인한 자산 버블 붕괴 같은 부분에는 무척 취약한데요.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낸 것도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을 막지 못한다면 네. 가까스로 살려놓았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중국 내에서도 그러면은 이 위기감이 높은 건가요? 이런 위기감이? 네, 지금 그 중국에서는 그 증시 안정책을 땜박질 처방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들 자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더라도 하루 거래 대금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중국 증시가 하락폭이 10% 정도 되고 1년 이상 이런 그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1%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성장률이 1% 내려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4% 포인트 떨어지고요. 아하. 수출 증가율도 1.7% 포인트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발 그 경제 위기는 우리한테도 어려움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뭐 가장 큰 타격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흔들리면은 그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거든요. 저희도 지켜보기에 어떤 점들을 계속 그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34% 폭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21% 올라있고요. 예, 예. 작년 6월부터는 91%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확인된 상태가 아닌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연금 제도가 좀 미정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줄 기관 투자가들이 주시장에 영향력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신용거래를 대체할 파생상품이라든지 네. 당일거래제도 도입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증시 개방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네네. 오늘 그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7%를 이제 보면서 이제 중국 경제 상황과 우리의 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그 중국의 경제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은 그 잠재 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네. 고용 문제가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요. 특히 빚에 의해서 투자를 해왔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중국의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좀 더 세밀한 정책 조정이 더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무 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과 1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다음 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경제 최대 뇌가 아니라는데 이견이 없죠. 이 가계부채 대책 네네. 정부안이 다음 주 22일경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죠. 뭐 가계부채 1100조 원 뭐 늘어나는 총량도 문제지만 저금리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정말 가파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의 이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 뭐냐. 이 가계부채를 조금씩이라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원금, 이자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전에 발표됐던 가계대책의 이 골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거, 그리고 일부 이제 원금을 탕감해주는 안도 있었죠. 근데 네. 이제 비슷한 듯 이번에 나온 대책은 조금 다른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처럼 정부가 이제 이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나선 건 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 대출의 어떤 규모도 문제고 네. 여기다 이제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점차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뭐 골자를 보니까 거치식 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금리를 뭐 인상하고 그리고 같이 갚아나가는 것은 이율을 낮춘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오른다 그러면 뭐 식겁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예, 예.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갈 거냐? 바로 대출 금리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식, 장기 거치식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오르고요. 반면에 이제 대출을 받고 난 이후 1년 이내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 상환 주택 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네. 이자를 조금 더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대출 금리를 조정해 줄 거냐? 그게 관건이죠. 네. 예, 일시 상환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플러스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물리겠다라는 거고요. 어흠. 또 반대로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분할상환 방식이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뭐 많게는 0.1% 그리고 낮게는 0.05%포인트 정도를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이런 이제 장기이면서 이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네네.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식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네네. 원금 상환을 압박하겠다. 아하. 한마디로 능력 안 되면 앞으로 빚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1년 거치 이제 그 거치 후에 상환하는 것은 이율이 이제 높아지진 않고 그러니까 일 거치만 계속하면 이제 이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도 그렇고요. 만기 장기이면서 거치가 좀 긴 것들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근데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자만 갖고 있는 대출자들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네네. 사실 대출금리 올려서라도 이자만 갚지 말고 원금까지 갚아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난들 이자만 내서 내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경제 사정이 문제인데요. 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들보다는 서민용 대출이 문제입니다. 네.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원금까지 갚으라고 한다면 거기다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런 대책이 또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핵심을 좀 비켜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가계부채 문제 근본 해법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갚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활을 통해서 일자리를 갚게 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게 순리인데 그러려면 사실 지금 뭐 추경이든 뭐든 뭐 정부 국회에서는 어쨌든 성장률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이 꽤 많군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18배를가량 약 2,900리터 정도로 세계 5위였습니다. 네. 이 자료는 영국계 석유회사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자료인데요.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기준 이제 전체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네. 1,904만 배럴을 썼는데 전 세계 소비량이 20.7%를 미국이 소비를 했고요. 예. 중국이 12%에 해당하는 2위,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량 면에서는 8위였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을 인구로 나눠보면 지난해 7월 기준 각국의 인구 추정치로 나눠보면 1인당 소비량이 나오는데요.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83.5배럴로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이 순이었고 우리나라가 18.3배럴로 석유 다소비 국가 5위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네네. 그럼 왜 이렇게 1인당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냐? 그건 개인이 네. 썼다기보다는 산업용이 많았습니다. 아, 산업용 소비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된 석유의 대부분이 산업용 수기였는데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석유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정제해서 수출하는 이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네. 1인당 석유 소비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의 석유 정제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원유 한 방울 안 나지만 네. 이 원유를 들여다가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파는 능력은 세계 6위였습니다. 에, 지난해 기준 석유 정제 능력을 보니까 미국이 일평균 1,779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요. 네네. 이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원 가운데 석유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도 이 석유 다소비 국가로 이제 꼽히는 이유인데요.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1차 에너지 공급 구성 비율을 보니까 석유가 무려 37%입니다. 어, 높네요. 압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고요. 예. 그 뒤를 석탄이 29%, 전력과 원자력이 그 뒤를 이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점차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지 네.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예.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생생한 경제 현장을 찾아가보는 달리는 경제 시간인데요. 곽지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홀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분을 개조해서 꾸미는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2015 서울 오토살롱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인 아이언맨으로 변신한 독특한 튜닝차도 있고요. 다양한 튜닝 부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올드카 튜닝한 곳을 소개하는 특별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1991년에 나온 차량 두 대가 튜닝이 되어서 전시되어 있고요. 개인 소유 차량인데요. 튜닝이 지금 밀리터리 스타일로 해서 외장을 다 디지털,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위장으로 해서 튜닝을 하신 겁니다. 예,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림대 김필수 교수입니다. 네, 2003년부터 매년 7월 달에 열리는 국내에서 최대의 튜닝 모터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튜닝하시게 되면 자동차의 어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튜닝 문화, 튜닝 산업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튜닝 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서울 오토살롱 그런 자리매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튜닝에 대해서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구조 변경제도 탈부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법적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선진형으로 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산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부분들 활성화시켜주는 그래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 특별전입니다. 자기 만족인 사람도 있지만 욕심이죠 결국은. 올해 또 이런 유행 트렌드 같은 거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어떻게 튜닝하는지 한번 참고 좀 하려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차가 자기 군신이라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겉으로 보이게 좀 더 좋게 보이고 해야 되니까 튜닝을 하는 것 같고요. 여자들 집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튜닝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정말 풀어줘야지 그런 이제 튜닝 사업이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약이나 규제가 좀 없어지고 튜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업들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 1002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세무법인 조이의 이동기 대표 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기업에는 이중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는데 개인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아, 이제 개인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부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를 받고 나서 90일 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내신 분들은 이제 그 길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신고 납부하신 분들은 이제 경정 청구를 한 3년까지 지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대부분의 문제되는 것은 대기업들은 금액 커가지고 지금 이제 불복종이 한 상태고요. 예, 예. 신고 납부했을 테고요. 개인들은 대부분은 거의 고지대로 냈기 때문에 지금 지난 것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라고 뭐 굳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 예.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제 신고 부가징수를 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용 신고를 하거나 할 길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자, 8275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부모님한테 농지 과수원 750평을 1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없는 건가요? 혹시 지금 처분한다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증여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받은 분, 그 증여받으신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농사를 짓던지 해가지고 어떤 감면 요건을 따지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증여를 1년 전에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8년 이상 작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감면 요건 충족을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8년 지나기 전까지 또는 8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직접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고 금액은 이제 세금이 얼마 될지는 평수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발생이 되면은 만약에 8년 작용 요건을 본인이 충족을 하시면은 예. 세금이 전액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고 또 충족을 못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팔게 되는 금액과 본인이 증여받으실 때 이제 증여로 신고한 금액 네. 비교해가 그 차익에 대해서 예,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화 연결해서 세무 상담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시적 2주택자라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도요. 예. 혹시 세무서 신고해야 되는지 여쭤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10년 전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올해 한 채를 더 구입했는데 예. 지금 그 10년 전에 종전 주택을 이제 곧 잠금 쳐서 매도를 할 거예요. 예. 물론 양도 차익은 발생했어요. 예. 이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비과세는 이제 본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부에서 요건 되면은 그냥 아예 과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공부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주장을 해야 된다든지 논란이 될 때는 신고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지금 본인 신고하시면은 신고 안 하시더라도 파시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나중에 공부를 확인하면은 그 내용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요. 양도세 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저기 제가 지금 저 2002년에 다가오 주택을 하나 샀고요. 예. 2002년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같은 해 지금 두 채를 사신 거네요? 예, 그리고 2010년에 또 하나를 사가지고 좀. 세 채인가요? 세 채입니다. 세 채인데요. 예. 그리고 하나는 제가 살고. 예. 하나는 다가구를. 예. 임대 사업을 하고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3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사 예. 이제 한 주택을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 주택이 두 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걸 먼저 파시더라도 그 양도세 일단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예.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예.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팔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예. 주택이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한 주택을 임대로 하시게 되면은 예. 그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없는 걸로 봐줍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요. 그래서 나머지 한 주택이 직접 인일성 거주 보유하시고 또 거주하시고 해서 그 주택을 팔면은 그때는 이제 비과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세 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 네. 예, 두 채일 경우는 임대를 하나를 엄마는 하나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무조건 뭐 임대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예.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가지고 뭐 5년 이상 예. 임대하시고 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요즘 저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주는 어쩌고? 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2년 이상 그 보유만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을 빼줄 때 나머지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 임대. 예. 임대주택 한 채와 기타 주택 한 채 있을 때는 그 임대주택을 한 채로 안 볼 때는 나머지 주택에서는 직접 2년을 거주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보유도 하셔야 되고 거주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또 다음 전화 상담 기다리는 분도 있어서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저희, 저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요. 예, 예. 그걸 언제까지 보유하고 팔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상속받은 부동산이 뭡니까? 뭐 주택입니까? 네? 토지입니까? 그? 아, 저기, 상가 부분이 좀 커가지고요. 저희 예. 주택이랑 1층인데요. 저기, 상가랑 이렇게. 상가 주택이 그냥... 섞여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주택은 없었습니까? 다른 주택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그 피상속에 돌아가신 분의 주택이 한 채 있을 때는 네. 그 이제 상가 부분의 주택도 주택으로 봐가지고 또 상속 받으신 분이 한 채만 있으면은 네. 그 상속 주택을 뒤에 팔고 그러니까 일반 주택, 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팔면은 네. 1세대 1주소로 봐주는데요. 네. 그 피상속에 지금 요 상가 주택이 하나 있고 기타 또 네. 주택이 있으면은 네. 그 중에 이제 한 주택만 그런 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요거 말고 상가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뭐 그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 더 길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혜택을 못 보는 거고요. 그거를 상속 받은 거에 되는데 지금 요 상가 주택을 받으신 걸 파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걸 먼저 팔려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은 세금 해당이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 양도소득세 팔게 되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그럼 뭐 얼마 뭐 몇 퍼센트나 나오나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네. 양도 차액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네. 양도세를 적용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파시는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 받으실 때 혹시 상속세 신고를 하셨으면은 세무서에 네. 상속 그 신고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빼는 거고요. 아. 만약 신고를 안 하셨거나 신고했는데 기준시가를 했으면은 기준시가로 해서 취득가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다시 그 장기 보유 공제하고 나서 또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6%에서 38%까지 이제 누진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팔게 된 보유 기간은 상관없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보유 기간도 장기 보유 공제 받을 수도 있죠. 아하. 근데 그 이제 예, 보유 기간도 따져 보셔야 되고. 근데 예, 예. 주택은 뭐 기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돌아가신 분이 다른 주택이 없고 이제 요거의 상가 주택만 있고 그다음 상속 받으신 분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 받은 거 아닌 그러니까 상속인이 살고 계시는 걸 팔게 되면 이제 비과세를 따지는데요. 예. 상속 받으신 걸 먼저 팔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아. 예, 그리고 보유 기간은 이제 파실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얼마 할지를 따질 때 그때 필요한 거고요. 일단 과세 대상은 지금 되는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68-1001번, 10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 1가구 2주택인데요. 예, 예. 하나를 팔고 싶은데요. 예. 그, 6억 미만은 두 채 합해도 6억이 안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두 채인데 지금 언제 취득을 하신 거죠? 오래됐죠. 두 개 다요? 하나는 92년도에 했고요. 예. 하나는 2000년도에 했고. 예, 그럼 일단은 이제 두 채 중에 예. 어떤 거라도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 세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채 중에 먼저 파는 것이 세금 해당이 되고 나중에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채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먼저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거라도 예. 두 개 중에 이제 비교해 보셔 가지고 양도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파시게 되면은 세금이 좀 적게 되고요. 나중에 양도 차익 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면은 예. 세금을 내면은 예. 가령 3억 8천 정도 잡고 얼마나 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취득가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예. 3억 8천에 파신다고 하면은 예. 옛날에 취득하실 때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양받은 건데. 예, 그게 얼마죠? 그걸 빼야 됩니다. 예, 그거 예. 분양이 한 8천 되는데. 예. 3억 8천에 파시고 8천에 분양받으셨으면 예. 한 3억이 남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두 개 중에 어떤 거라 10년이 됐기 때문에 예. 3억 남는 거에서 이제 최대 30%를 빼주거든요. 그래 예. 한 9천만 원 빠지는데 대략 한 1억 정도 빠지면은 양도 차익이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익 빼고 나서 소득금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아마 세금 계산하면 한 5, 6천 정도 나올 거거든요. 최소한. 어유 맞네요. 예. 그래서 그건 예,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2억이 남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8,800까지는 뭐 밑에 단계적으로 하고 또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또 넘는 1억 5천 넘는 건 38%인데 그 단계적으로 해보면은 대략 한 뭐 한 5, 6천 정도 그 얼추 했을 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 이 적은 걸 먼저 팔면요. 그렇죠. 적은 걸 먼저 팔게 되면은 예. 양도 차익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적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세금이 적은 상태에서 파시고 그다음에 예. 많이 남는 이 3억 남는 것은 뒤에 파시면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비과세가 예. 된다고요? 그 두 개 조절할 수 있으면은 예. 양도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 예. 예. 예. 순서가 중요하셨군요. 파는 예. 순서가. 예. 예. 양도세에 관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저 농사진 농민인데. 예. 작년 가을에. 예. 농지를 800평을 팔았거든요. 예, 예. 아, 그 농지를 가 있는데 3년 농사 짓었어요. 아, 예, 예. 본인 취득하시고 3년 농사 짓다는 거죠? 4년에 취득해가지고. 예, 예. 짓고 난 뒤에 팔고. 예. 사무소 신고를 했거든요. 아, 양도세 신고를 하셨습니까? 예, 예 했는데. 예. 그걸 제가 이제 대토로 한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아, 대토로 해서 비과세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올해 대토로 했거든요. 예, 예. 대토로 했는데, 다시 또 사무소에 대토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대토 나중에 일단 신고했으면 요건 갖췄으면 뭐 굳이 세무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예. 계시다가 이제 연락 오면 그때 소명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예. 한 내용을 뭐 알려주도 되고 그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뭐 대토를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다시 그걸 확인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예.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 그걸 몰라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뭐. 대토를 한다고, 예. 예. 대토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 대토를 하시게 대토를 되면 새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국세청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 예, 자기 예. 국세청 나름대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 예.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문제가 없지만은 또 나중에 예. 세무서 연락이 오면은 또 그 내용을 설명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대토가 어떤 용어인가요? 예, 그 본인의 땅하고 다른 걸 바꾸는 거죠. 아. 예, 경지 정리한다든지 할 때 예, 예. 그럴 때 본인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바꿔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교환도 양도를 보거든요. 그때 아. 억울하니까 세금을 이제 빼주는 거죠. 감면해 주는 예. 겁니다. 예. 자,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995년도에요. 예. 남편 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임대를 했고요. 예, 임대 주시고. 예, 예. 예, 2014년 3월까지 저희가 살았어요. 거기서 계속. 예, 예. 그랬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3월에 제 이름으로 예. 다른 아파트 같은 아파트인데 예. 또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2014년 3월에 이제 하나를 사신 거네, 새로요? 네, 네.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를 전 남편 걸로 돼 있는 거 이제 분양받은 거를 파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팔으려고 하는데 예. 세금 관계가 예 일단 궁금해서. 다른 주택은 없는 거죠 두 개밖에는요? 예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전에 예. 남편 명의로 예. 있었던 거는 아 관계 없습니다. 예, 현재 아, 지금 예 현재 지금 두 채고요. 아 네. 그다음 2014년 3월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가 3년 내에 95년도 취득하신 것을 파시면은 그 1세대 1주택 해당이 돼서 양도세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만약에 그 혹시 95년 취득하신 거는 파는데 그게 9억 넘지는 않죠, 시세가요? 예, 안 돼요. 아, 그럼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까지 95년도 사신 거를 파시게 되면은 그는 이제 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2017년 3월까지요? 예, 예. 아, 그러면 예전에 예. 2년에서 3년으로 됐어요? 예, 늘었습니다. 1년 아, 늘었으면 기회 더 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지금 그 인터넷상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서울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어머니가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7, 8억 사이인데 당첨돼서 계약금도 납부하셨고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면 전매와 증여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우선 뭐 전매가 가능할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앞으로 이제 파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간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세법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지금 이 계약금을 부모, 어머니한테 돈을 드릴 수 있는 소득 자료라든가 또 그동안 또 금액이 된다고 하면은 전매로 그 양, 매매로 치, 저, 처리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는 분,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증여받기는 안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세무상담 세무법인 조이의 이동기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규봉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석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